힙합스 뉴스. 2023년 상반기 일본 채용 면접회 개최안내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부터 6월 9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력서 작성법, 모의 면접 등을 알려주는 K클래스부터 일본 취업클래스 특강, 기업회, 그리고 온 오프라인 면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 다플러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춘 스타트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 신입생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그리고 복지시설 학생입니다. 지원 기간은 4월 6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F2023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교육생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및 취업, 창업에 관심 있는 35세 미만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모집 대상은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및 취업, 창업에 관심 있는 35세 미만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모집 기간은 4월 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9일 대학교 학생수당에서 1,000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예산을 2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또한 69만 명에서 2배 이상인 150만 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인한 식비 부담을 낮춰 청년 세대의 고충을 보듬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는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지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서울의 최저 기온은 7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날 예정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마약 혐의로 체포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경찰 조사 36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전 씨는 예고한 대로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만나고자 광주로 향했습니다. 전 씨는 호텔에서 휴식한 뒤 5.18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5.18 단체는 전 씨의 행보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3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윤미경,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